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의 아내였던 코넬리아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이 코넬리아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이 코넬리아 부인을 안타깝게 여긴 그 주위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부인의 집에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또 위로를 했습니다. 하루는 식사를 한 후에 대화를 하다가 이 여인들이니까 이 보석에 대해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저마다 자기의 다이아몬드를 나는 이런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랑하던 친구들이 이 코넬리아 부인에게도 다이아몬드가 몇 개가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들은 이 부인은 가만히 말이 없더니 말없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다 손에 붙들고 데리고 들어와서는 말하기를 저에게는 바로 이 아이들이 우리 가정의 보물입니다. 보화입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실로 우리 가정의 보화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아이들을 보물처럼 여기고 또 모든 자녀 교육에 아주 큰 정성을 기울이는 부모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 한국의 부모들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희생하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두드러진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 아동학대가 가정 밖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뉴스에는 어린이집 같은 시설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것이 이슈가 되지만은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보육시설에서 행해지는 아동학대는 3%에 지나지 않고 아동학대의 80%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가정 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통계를 들으면 과연 그럴까? 했지만은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그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아빠가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져서 이혼을 했어요. 이 아이가 아빠한테 2년간 학대를 당하면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다가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가스배관을 타고 몰래 집을 뛰쳐나와서는 동네 슈퍼마켓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허겁지겁 먹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가 말랐는지 11살짜리 아이인데 몸무게가 4살 난 아이의 몸무게 16kg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슈퍼의 주인이 보기엔 너무 안 됐으니까 음식을 주고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그간의 학대하고 굶긴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또한 가정은 아버지가 부인과 사별하고 재혼을 한 후에 이 아이가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아이에 대한 학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를 때려서 온몸에 피멍이 들고,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가출을 했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왔는데, 바로 그 돌아온 그날 밤에 새벽부터 아이를 밤새도록 때린 나머지 아이가 그만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11개월이나 집안에 방치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최근에 얼마나 많은지 알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 어린 아이와 자녀에 대한 어른들의 아주 그릇된 인식과 태도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힘없고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어떻게 하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그 생명까지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 때문입니다. 다섯 살 난 꼬마가 엄마랑 서점에 가서 이 아이가 책을 하나 들고 나오는데 책 이름이 뭔가 하면 어린이 교육법이에요. 아이가 책을 들고 나오는데 엄마가 야 네가 왜 그 책을 골랐냐 물으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응 엄마가 나를 올바로 교육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성경과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어린아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존중하라.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19장 또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이 기록된 내용이에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왜 왔는가? 오늘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만져주심을 바라고라는 말씀은 예수님께 이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부모들이 이 회당의 랍비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 나온 이 아이들을 막아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았어요.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누가 꾸짖었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 구절은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이 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꾸짖거늘 얼마나 호되게 무섭게 이 아이들을 꾸짖었으면은 세 복음서가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이 제자들의 행동은 당시 유대 사회가 아이에 대해서 가졌던 그 생각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들의 공통적인 점이 뭔가 하면 아이들을 경시했어요. 아주 귀찮은 존재를 여겼습니다. 그늘을 억눌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저 헬라 문화권에서는 어린아이를 생각하기를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아주 미숙하다, 유치하다. 또 유대 문화권에서는 어린아이를 방자하고 또 무분별한 존재로 여겼고 아주 이 아이는 엄격한 교육이 필요한 그런 존재요. 전쟁이나 노역에 있어서 무가치한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현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어린아이들을 경시하거나 귀찮아한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작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위협하거나 학대하면 저항도 못하고 다 당합니다. 또 아이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약해서 가장 무시되고 학대받기 쉬운 계층이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당시에 이 랍비들은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16절 오늘 말씀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았다 그랬어요. 또 여러분 13장 36절 말씀도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안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안는다는 것은 그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누군가를 안는다는 것은 그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른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항상 저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을 올려다보았고 어른들은 항상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아이들을 안고 품에 안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 눈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내려다보고 경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안아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오늘 가슴에 안고 그리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이 시각과 자세가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망가뜨리고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가부장제의 가치관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떠느냐. 오늘 이 생각이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경찰서에 끌려가서도 이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내가 하는데 당신들이 뭔 상관이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내가 낳은 자녀가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도 그건 내 소유가 아닙니다. 오늘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자녀 양육을 뒤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기업이요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맡기셨으니까 청지기로서 잘 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자녀를 존중하라. 여러분 힘없고 약한 자들을 존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함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으로 양육하느냐? 축복함으로, 블레싱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이 마음은 도화지로 말하면 정말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흰 도화지와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에 부모나 어른들이 무엇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인격이 달라집니다. 또 어린아이의 마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잘 자라는 옥토와 같아요. 옥토와. 그래서 심은 그대로 거두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할버턴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하루는 이 어린 아들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들의 친구가 아주 자랑스럽게 야야 우리 아버지는 이 도시의 시장님과 아주 친해 시장님과 친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들이 기가 죽을 줄 알았더니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하기를,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해? 이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이 할버턴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왈칵 쏟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얀 도화지 같은 그 아이의 마음에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죽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주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축복의 축복, 블레싱. 우리가 블레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예수님의 모습이 뭔가 하면 아이를 축복하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뭐라 그래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왔던 아이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라고 아주 점잖게 아주 고상한 그런 아이들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 앞에 가서든지 간에 밝고 명랑하게 떠들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도 이 아이들이 그랬을 거예요.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예수님을 이렇게 약간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는 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난치고 떠들고 두리번거리는 그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으시고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이렇지만 이 아이가 장차에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부모님에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들은 축복받아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믿는 가정도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주로 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훈계와 잔소리입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어느 가정 누구를 봐라? 여러분, 훈계와 잔소리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아이들은 바르고 훌륭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가 나중에 부모도 공경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가 나중에 부모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작가 도로시 로우 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Children Learn What They Live 이런 제목으로 글을 지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무엇을 받고 자랐는가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질함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싸움질을 하게 되고, 놀림을 당하며 자란 아이는 수줍음만 타게 되고, 관용 속에서 키운 아이는 참을성을 알게 되고, 격려를 받고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칭찬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공정한 대접 속에서 자란 아이는 올바름을 배우게 되며, 안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인정과 우정 속에서 자란 아이는 온 세상에 사랑이 충만함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매일 저녁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어머님이 오셔서 곁에 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다. 이 어린 가내기가 잠이 들 때까지 그 축복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그 축복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북부 지방의 한 공원에 12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 12그루 나무에 예수님의 12 사도의 이름이 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 한 그루의 이름은 뭐예요? 가롯 유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나무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이 나무를 지나갈 때만큼은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 안 가서 그 나무만 가롯 유다라는 이름이 붙여진 나무만 말라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을 때는 12그루였는데 나중엔 11그루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거기에 보냈잖아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좋게 말했습니까? 긍정적으로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악평했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 사는 백성은 아주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이 열 명은 어쩐 일인지 불평하고 악평하고 죽겠다고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저 땅은 악한 땅이요,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메뚜기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은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축복을 할 때에 오늘 그 자녀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오늘 여러분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길 바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여러분 이 모인 자리도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인데 오늘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 뭔가 하면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도 알지 못하고 있는 비밀을 이 아이들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천국 시민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순수하여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순수함이 뭐예요? 순수함은 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가 그럽니까? 아이들이 그래요. 사람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람이 순수함이 사라질수록 상대방을 내 잣대로 판단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 엄마와 아이가 쇼핑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저 앞에 휠체어를 탄 청년이 하나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두 다리가 아주 장애이고 얼굴도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 청년을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엄마 저 사람 좀 봐. 그 엄마가 깜짝 놀라서 아이에게 야야 이렇게 사람을 가리키면서 흉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야 가르쳤어요. 엄마는 당연히 이 아이가 그 사람의 그 일그러진 얼굴과 그 다리를 보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는요 청년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멋진 모자네요. 와 정말 멋진 모자네요. 아이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아이의 그 청년의 얼굴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떠하든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와 정말 멋진 모자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각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흠 있으면 흠이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용서의 대가입니다. 용서의 대가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모르는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는 부모들이 자기가 한나절 동안 아이를 대하는 모습을 이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그걸 나중에 보여주면요. 다 충격을 받습니다. 엉엉 웁니다. 왜 충격을 받습니까? 자신이 아이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었는지는 이렇게 말로 상처를 주었는지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에게 그 모진 말들, 그 깊은 상처들을 다 받고도 아이들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리광을 부리고 부모에게 다가옵니다. 나아가서 부모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에게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아이들 마음은 언제 그랬는가 싶게 다 잊고 그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정말 어린이는 어린아이는 어른의 스승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게 많이 있는데 바로 용서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용납하는 마음. 어느 봄날 동네에서 대여섯 살 난 아이들이 모여서 소꿉놀이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모여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다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저마다 나는 이게 될 테야. 나는 이게 될 거야. 라고 말했는데 마지막 한 아이가 한참을 말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재촉하는 거죠. 야, 너 뭐가 될래? 빨리 말해. 친구들이 기다리잖아.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햇볕이 잘 드는 벽으로 햇볕이 잘 비추는 그 벽으로 달려가서는 거기에 이렇게 기대어 섰습니다. 나는 햇볕이야. 나는 햇볕이 될래. 야 너희들 다 이리로 와봐. 나처럼 해봐. 그 애들이 다 달려가서 벽에 이렇게 다 등을 기대었습니다. 따뜻한 거예요. 와 따뜻하다. 애들이 그랬어요. 그 이걸 지켜보던 한 그 아이들 중에 한 엄마가 이 햇볕이 되고 싶다는 아이에게 나중에 물었습니다. 왜 너는 햇볕이 되고 싶었니? 물으니까 이 아이가 우리 할머니가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데 할머니가 앉아 계신 곳엔 햇볕이 잘 들지 않아요. 그 아이 말이 할머니를 잠깐만 비추고 지나가는 금방 옮겨가는 햇빛이 그렇게 얄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햇볕이 될래. 나는 햇볕이 되어서 오늘 할머니를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춰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추운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자기가 햇빛이 되어서 그 할머니를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형제여 지체인 우리 형제들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혹시 지금도 햇볕이 들지 않아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우리 형제가 자매가 있지 않은가. 오늘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천국의 성품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